추억만 남아 그 시절 그리워하네. 저 문에 푸른 꿈이 꽃 피던 시절 그때가 그리워라. 언제 다시 오려나. 쟁이 서강 모자 으시대면서 바라꿈 새겨보던 젊은 그 옛날 영원히 잊지 못할 우정의 친구 즐겁던 학창시절아. 새겨보던 젊은 그 옛날 영원히 잊지 못할 우정의 친구 즐겁던 학창시절아. 즐겁던 학창시절아.